안녕하세요. 월드투데이 아나운서 백정원입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누가 얼마나 많은 선거 자금을 끌어모으냐인데요. 민주당과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지난달까지 모은 기부금 총액이 3억 7,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31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의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집계된 모금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대선에서는 전례 없는 자금력 다툼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남은 만큼 대선 후보자들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월드투데이 7월 15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KBS 1라디오 월드투데이 첫 소식 국제뉴스 브리핑으로 출발합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란 핵협상이 13년 만에 타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중국이 이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핵 문제 해결의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란 핵협상에 참가했었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란 핵협상 타결은 국제사회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중대한 분쟁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이란 핵협상 타결은 한반도 핵 문제를 포함한 이 국제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이슈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란 핵 문제를 넘어서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언론 들도 일제히 비슷한 논조의 그 기사를 실었는데요. 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대화의 기회로 화해의 힘을 보여줬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핵협상 타결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글로벌 핵확산 체계를 안정시켜서 국제사회 평화와 화해 신념을 주입시켰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란의 핵협상은 정치적인 해결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증명했다면서 이를 통해서 한반도 핵 문제 등을 포함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인민일보의 자매진 환구시보 역시 비슷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환구시보는 미국과 이란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동안 잃은 것이 얻은 것보다 많은 게임을 했다면서 이란이 이번에 맞이한 상황은 북한 등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분명하게 거울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리스 소식 좀 보죠. 국제통화기금 IMF가 그리스 채무협상에 찬물을 끼얹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IMF가 그리스 대한 유럽의 채권단의 대규모 채무 경감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IMF가 그리스 채무 경감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구제금융에 164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출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네. 하는데요. 이 IMF 고위 당국자는 구제금융 기금 출원 승인을 얻기 위해서 이사회를 열기 전에 그리스의 채무에 대한 확고하고도 완전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 연방하원은 IMF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을 승인하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와 관련해서 해법이 즉시 도출되지 못 하고 가을까지 협상이 연장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게다가 이 구제금융 집행 전에 지원될 예정이었던 단기 대출도 불발됐죠. 네, 맞습니다. 구제금융이 집행되기 전에 지원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채권단의 브릿지론, 그러니까 일종의 단기 대출 합의도 결국 불발되고 말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체가 그리스에 대한 브릿지론 제공 방안을 협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 단기 대출이 제때 수혈되지 못하면 그리스는 오는 20일 유럽중앙은행에 갚아야 하는 35억 유로 규모의 부채 등 7월부터 9월까지 연이어 도래하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서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독일한 시사 주간지가 표지에 그리스를 풍자하는 사파를 실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사파예요? 그 독일의 대표적인 시사 주간지 슈피겔 최신호에 실린 그림인데요. 네. 이 독일 국가대표 축구 유니폼을 입고 유로화 지폐가 가득 들어있는 지갑을 든 한 남성 그리고 그리스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남성이 지중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그리스 민속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담배를 입에 물고 있고요. 손에는 그리스 전통주인 우조 한 잔을 든 이 그리스 남성은 이미 약간 취한 듯 보이고요. 관광객으로 보이는 독일의 남성은 흠칫 놀란 표정으로 마지 못해서 그리스인과 어깨를 걸고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유로존이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타결하기 몇 시간 전에 이제 표지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이 표지에 그림에 있는 제목은 우리 그리스인들 이상한 사람들과의 화해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을 골초에다가 술 두정뱅이로 묘사한 그림인데요. 네. 독일 내에서도 그리스인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판에 쏟아지자 슈피겔의 편집장의 성명을 통해서 정치적인 풍자는 민주주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한편 독일의 다른 일간지인 빌트지도 지난 몇 년 동안에 그리스에 대해서 파산자여 섬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고요. 네. 독일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있다. 이런 헤드라인을 실어봐 있습니다. 무인우주 탐사선인 뉴 호라이즌스호가 이 명왕성의 최근 접점에 접근하는 데 성공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구를 출발해서 명왕성까지 가는데 무려 9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뉴 호라이즌스호가 시속 49,600km 속도로 명왕성과 12,500km 떨어진 지점을 통과한 뒤에 명왕성의 가장 큰 위성인 카론에 접근했습니다. 미 우주 항공국은 오늘 뉴 호라이즌호와 교신에 성공하는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는데요. 네. 나사 측에서는 뉴 호라이즌호 시스템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뉴 호라이즌호는 지난 2006년 1월 19일에 지구에서 발사가 됐는데요. 이 탐사선의 지름이 2.1m로 접시 모양의 안테나에 폭이 0.76m의 본체가 연결되는 모양의 소형 자동차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속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속으로 약 5만 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날아간 전체 거리는 50억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명왕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밝혀졌을 텐데요. 네, 어떤 맞습니다. 그 뉴 호라이즌호에 탑재된 망원 카메라로 그 촬영한 사진이 있었는데요. 이 데이터를 나사 측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명왕성의 지름이 2370km로 지금까지 추정했던 것보다 약 80km 정도 더 긴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 명왕성의 표면에 있는 밝은 하트 모양의 지형의 왼쪽, 그러니까 좌측에 복숭아 색깔로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전체적으로 푸르스만 색깔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나사 측에서는 이런 색깔의 차이는 하트 모양 지역의 특성이 균일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뉴 호라이즌호가 확보한 데이터는 모두 지구에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앞으로 18개월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다음 여정은 어떻게 됩니까? 명왕성 탐사를 마친 뉴 호라이즌스호는 태양계의 끝에 있는 얼음 조각과 소행성들이 모여있는 카이퍼 벨트로 향한다고 하는데요. 우주 과학자들은 카이퍼 벨트 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곳에 있는 얼음과 파편들을 관측해서 태양계 생성 과정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전 세계 국가들의 석유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석유 회사인 BP가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작년에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은 일일 평균 9,209만 배럴로 전년 대비 0.9%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들 예상을 하시겠습니다만 석유를 가장 많이 소비한 나라는 미국인데요. 1,904만 배럴이었습니다. 중국이 2위였고요. 그리고 일본, 인도, 브라질,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순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46만 배럴로 8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독일, 캐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석유를 꽤 많이 소비하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쓰는데요. 네. 1인당으로 따지면 소비량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3.8배럴, 그러니까 2,900리터의 석유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따지자면 다섯 번째로 많은 당이고요. 또 원유를 들여와서 석유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석유 정제 능력은 세계 6위였다고 합니다. 석유 소비량은 지난해 7월 기준했었을 때 각국의 인구 추정치로 나눠서 분석한 1인당 소비량은 싱가포르이 연간 83.5배럴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미국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비된 석유의 대부분이 산업용 수요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원유를 수입해서 석유 제품을 수출하는 산업 구조로 인해서 1인당 석유 소비량이 크게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뉴스 브리핑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뉴스 속의 세계, 세계 속의 뉴스. 전문가와 함께 국제뉴스를 심층 분석합니다. KBS 1라디오 월드 투데이. 중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성장했다고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밝혔습니다. 이런 조사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통계 조작설까지 나돌면서 불안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죠. 중국 증시 동향에 대해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혁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중국이 국내 총 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성장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예,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1분기에 7% 성장했고요. 2분기는 전문가들 한 6.9% 정도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했었는데 그보다는 약간 높은 7% 성장했으니까 전문가 예상치를 조금 넘어섰다. 그래서 생각만큼보다는 참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죠. 그동안 중국 경제가 10% 성장했는데요. 이제 7%로 한 단계 떨어지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하락했어요. 증시 상황 좀 짚어주세요. 네, 6월 중순까지는 참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로 보면은 6월 12일까지 5,166까지 올라가지고요. 올해 들어서 60%나 상승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 7월 8일까지 거의 한 달 사이에 32%나 급락했습니다. 예, 그 이후 중국 정부가 다양한 정책 내면서 주가가 좀 안정되고 있는데요. 물론 오늘 3% 하락했습니다만은 7월 8일 저점에 비해서는 오늘까지 약 9% 정도 상승했었습니다. 지난주였죠. 20년 만에 대폭락 장세를 연출하면서 그 배후에는 중국 소수의 큰손 투자가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원 회장도 언급이 됐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마인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항생전자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항생전자라는 회사는 증권거래시스템 개발업체입니다. 수백조 원의 자금이 이 회사 시스템을 통해 거래되다가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최근 증시 폭락을 조장했다 이런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마인 회장은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주식 투자를 안 한 지 오래됐고 주가 폭락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내신을 보니까요. 중국 정상급 여배우 자오웨이가 마인의 조언으로 주식을 투자했는데 약 7천억 원을 손해봤다. 아하.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군요. 네.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소수지만 상당히 불균형적인 주식을 대량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수의 큰손 투자가들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중국 신한대학 조사 결과인데요. 중국 개인 투자가 약 9,1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중국 인구의 약 6%가 주식을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중 90%가 10만 위안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840만 원 정도 그 이하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 시가총액이 약 5%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0% 개인 투자자와 시가총액의 95%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중 10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8억 원 정도 됩니다만 이 정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7만 6천 명, 이 중에 또 4,400명 정도는 1억 위안 정도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들이 증시를 주도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중국 당국이 이와 관련해서 수사에 나섰어요. 폭락 원인의 배후 밝힐 수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예, 저도 주식시장에 참 오래 근무했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 초과 수익 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초과 수익은 내부 정보 혹은 네트워크에서 가능하다는 여러 논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마 부자들이 이런 내부자를 이용했었고 또 먼저 팔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조사하면 전산 기록이 남아있으니까요. 일부는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서는 중국 증시의 폭락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네, 우선 경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경제 성장이나 기업 수익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요. 주가는 유동성 증가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국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샀다는 거죠. 아. 신용거래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상하이 증시 시가총액의 3.2%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예, 특히 장외 신용은 10 내지 12% 고금리로 보증금의 5 내지 15배까지 대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신용 규제에 따라 이런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폭락을 멈추긴 했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잖아요. 추가 변동성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자, 어떤 변수들 지켜봐야 될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정부 정책 방향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단기로는 정부에 맞서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리커창 총리 경제학 박사신데 이분이 주식시장에 관심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또 정책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서 대대적인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효과는 어떨까요? 네,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네. 중국 정부가 거래세이나 기업 공제 제한, 대주주 지분 매각 제한, 증시 안정기금을 통해 아주 주식을 사고 있고요. 뭐 조만간 금리 인하나 취준율 인하를 통해 가지고 또 돈을 풀어 가지고 주식을 부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미 경험했었습니다. 89년 12월 12일 날 우리가 증시 안정 대책을 내 가지고 뭐 한국은행 돈 풀어 가지고 2조 7천억 정도 상계 투자 신탁에 주식을 샀게 했는데요. 네. 주가 약간 반등하다가 1000에서 500까지 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주가라는 것은 기업 수익에 수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책을 내놔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 수익이 증가해야지 주가가 오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중국 증시 상황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고점이 낮아지는 것 같고요. 2007년 12월 달에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가 6,12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5월, 6월 달에 5,166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앞으로 이 정도 올라가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저는 앞으로 2, 3년 내에 중국 주식을 정말 싸게 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중국 경제가 이제 구조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 경제가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근데 중국 경제는 9% 이상 성장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중국 정부가 기업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해서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투자는 많이 해가지고 공급 능력은 늘려놨는데 물건이 안 팔리니까 지금 기업이 부실해지고 있죠. 기업이 부실해지면 여기다 돈을 빌려준 은행도 부실해집니다. 부실 쌓이면 처리해야 되죠. 네. 이게 우리가 97년 겪었던 IMF 경제위기인데요. 앞으로 중국이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이 남아있고 그때 아마 중국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그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중국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국 증시의 등락이 거듭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 역시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자, 세계 금융시장의 움직임 짚어주시죠. 네, 지금 많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 3차 구제금융, 뭐, 그리스 문제가 안전히 타결되기까지, 뭐, 좋아지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3차 구제금융이 타결되면서요. 오늘도 지금 유럽 주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6일째 상승하고 있고요. 네, 미국 주가도 4일째 상승, 나머지 세계 주가도, 네, 최근에 오름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국 증시 급락은 이미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는데, 우리 증시도 좀 살펴주세요. 네, 우리 증시 7월 6일 날 하루에 50포인트나 떨어졌었죠. 뭐, 보기 드문 현상이었는데, 하루에 2.4%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때 2000선까지 무너졌습니다만은, 그 뒤로 세계 금융시장 안정되면서 오늘 그 2072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우리 경제는 사실 대외 상황에 아주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57%나 됩니다. 이 중에 중국 한 나라에 의존하는 수출 비중, 중국 비중이 26%, 미국 13%인데 미국보다 두 배나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실상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 상황, 금융시장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도요, 중국 주식이나 뭐 펀드에 투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손해가 좀 많았을 것 같은데 뭐 팔타이밍인지 어떤지요? 예, 우리가 그 2008년 그 이전에 또 중국에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 뒤로 중국 주가가 폭락하면서 크게 그 손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기억이 잊어지지 않았는데 또 지금 주가가 하락하니까 걱정이 큽니다. 예, 그리고 작년 12월 17일 날 후광풍이라는 게 실시됐는데요. 이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중국 주식 사신 분들은 그때보다 지금 주가가 58%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이익을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좀 늦게 들어가신 분, 예를 들어서 5월 이후 주식을 사신 분들이라면 거의 한 20% 정도 손해를 봤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주가가 좀 반응할 때요. 좀 비중을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2, 3년 후에 중국 주가가 지금보다도 더 낮아지는 국면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중국 시장을 관찰하면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시고 싸게 살 기회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를 흔들 국내외 악재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뭐 그리스 탓에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선제 대응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하반기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이 금리를 언제 인상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네. 제니 랠런 미 연준 의장이 그리스 뭐 중국 상당히 불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그 코멘트하기를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런 걸 시사했고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가대평가된 주가가 떨어질 수 있고 또 시장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출발할 테니 안전띠 잘 매라 이런 식인데요. 제가 뭐 미국 주가를 평가해 보니까 미국 주가도 경기에 비해서 한 20% 가대평가됐거든요. 그동안 7년 동안 뭐 0% 금리 유지하다 보고 세 차례 걸쳐서 엄청난 양적완을 통해 돈을 풀었기 때문인데요. 네. 금리 인상하면 아마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미국 주가가 하락하면 세계가 주식형 펀드로 돈이 덜 들어오고요. 아마 외국인도 우리 주식을 덜 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 전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스도 IMF에서 채무협상에 찬물을 끼얹었는데 자 그리스 사태로 인해서도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리스 사태는 어느 정도 해결되는 국면인데요. 그런데 유럽이 그 재정 통합이 최종 목표인데 재정 통합이라는 건 미국처럼 재정이 하나로 통합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상당히 멀어 보이고요. 중간중간 그리스가 부채를 또 갖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중간중간 어려운 국민이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희 겸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계, 세계인 이야기. 세계 해양 대통령으로 불리는 국제해사기구 IMO에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부산항만공사 임기택 사장이 사무총장에 당선됐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어떤 일을 하는 기구일까요? 국제해사기구는 17개 UN 전문기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1959년 1월 6일 설립됐고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요. 현재 정회원국 162개국, 협조 협약 체결 37개국, 비정부 자문국과 61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주요 역할은 해운에 영향을 미치는 재반 기술 사항에 관한 정부 간 협력을 촉진하고요. 해상 안전과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기준을 채택하고 국제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차별적 조치와 불필요한 제안을 철폐하기도 하죠. 해운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심의함과 동시에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해양에 관한 세계정부로 일컬어지기도 한다는군요. 특히 여기서 제정, 개정하는 국제협약은 그 내용에 따라서 각국의 조선,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막강한데요. 우리나라가 조선산업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데도 국제해사기구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북극과 남극의 개발과 보존,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구의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1962년에 가입을 했고요. 북한은 1986년에 회원국이 됐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계, 세계인 이야기. 오늘은 국제해사기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TV통신원 연결해서 각국의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집트 연결해서 중동 지역 소식 들어봅니다. 카이로의 공일주 통신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됐죠. 중동 국가들은 네. 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네. 네, 어제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이란 핵 협상이 종식되었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렸는데요. 네. 어제 서방 6개국과 이란이 스위스 로잔에서 합의한 이란 핵 협상은 금년 연말까지 그 절차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 책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상반기에 가서야 이란에 대한 제재가 점차 감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이번 협상 타결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합의라고 규정하고 당장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안보가 위협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전략연구소 무함마드 수굴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이번 합의 사항 중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이 이 지역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자 이집트에서 나온 알마스리 알리아움 일간지에 보니까요. 이란의 핵 공식화하다라는 헤드라인으로 6면 전체를 다루었는데요. 이번 협상 타결은 이란으로 하여금 핵국가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어서 중동의 정치적 로드맵을 바꾸기 위한 새 장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사우디 정치분석가 무함마드 아사피는 이란이 영내 국가들과 어떻게 협력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이란의 영내 외교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란이 테러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할지 의혹을 제기하고 특히 예멘의 북쪽 사우디 국경에서 후시인들을 지원한 이란을 사우디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 없었던 거지요. 이란이 하마스와 히즈볼라를 지원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북쪽 국경은 히즈볼라가, 남쪽 국경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터키 외상은 이 협상이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하고요. 네네. 시리아의 바사르 아사드 대통령은 이 지역과 세계 그리고 이란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있는 이곳 이집트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고요. 네. 이집트는 원론적으로 영내 지역에서 핵무기 확산을 금지해왔기 때문에 이란과 핵협상 타결은 이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란과 가까이 있는 대부분의 걸프 지역 국가들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번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사실 서구와 이란 간의 관계는 이란과 중동 아랍 간의 관계와는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걸프 국가들은 순위 이슬람 국가이고 이란은 시아 이슬람 국가인데요. 이란이 이라크의 시아 무슬림과 시리아의 알라위파 그리고 레바논의 히즈볼라를 지원하고 또 하마스도 물론 지원합니다만은 순위 이슬람 국가들은 이란이 터키와 더불어 영내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포린 폴리스는 이란과 서방 간의 핵협상 타결을 아랍 혁명 이후 중동 역사에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치 분석가들은 새로운 중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수속된 미국의 적이었던 이란이 새로운 전략적 동맹을 하게 되는 사건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란의 핵협상 타결은 이스라엘과 긴장관계를 불러일으키면서 아랍인들에게는 불편한 일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집트의 세계적인 배우 오마 샤리프의 장례식이 친지와 20여 명의 배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고요. 그런데 이집트인들의 관심은 정작 모으지 못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날 카이로의 그 장례식이 참 조촐했습니다. 아쿠란 구절에 쓰여진 천이 이집트 국기로 덮은 오마르 샤리프 관유에 놓여 있었는데요. 오마르 샤리프는 이집트가 낸 걸출한 세계적인 배우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한국의 일간신문에서는 오마 샤리프 이렇게 합니다만은 아랍어로는 오마르 샤리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생애 말기에 이스라엘 감독과 일을 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그가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에서 주로 살았기 때문에 이번 그의 장례식이 초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년간 그의 부인이었던 파틴 하마마 금년 1월달 사망했을 때 저도 그때 신문을 많이 봤는데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장례식을 지켜보았고 장례식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오마르 샤리프의 친구 자이 하와스는 오마르 샤리프는 사람들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생애 중에 그가 알든 모르든 많은 사람을 도왔다고 그는 말하고요. 특히 네. 어제 인터뷰에서 오마르 샤리프는 무슬림이었고 그의 주민증에도 무슬림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알마스리 알리아움 신문에 기고한 할리드 문타시리는 오마르 샤리프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죽었는가, 어떻게 무슬림들의 묘지에 그가 묻히게 되었는가, 그렇게 그의 신앙을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일이 그에게 마땅치 않다, 그런 논조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라는 책을 쓴 지브란 할릴 지브란 역시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동료들이 뉴욕의 마론파 기독교를 찾아가서 그의 시신을 레바논의 마론파 묘지로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때도 그의 신앙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한국인들은 네. 지브란 할릴 지브란을 무슬림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공일주 통신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분간의 세계여행. 터키는 지역 이동 간에 주로 버스를 이용한다. 우리나라의 고속버스와 비슷한 느낌인데 버스 안에서 와이파이가 되고 좌석마다 비디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데다 버스 승무원이 가운데에서 식음료를 제공해 준다는 점은 여느 비행기 부럽지 않다. 터키 여행 중에는 한 번쯤 야간버스도 타게 된다. 6시간에서 8시간 동안의 길고 지루한 버스 탑승이지만 이렇게 잘 갖춰진 버스라면 오히려 숙박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득이다. 나는 안탈리아까지 야간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터키의 안탈리아는 한국의 부산 같은 곳이었다. 항구 도시로서 사람들로 북적였고 이스탄불만큼이나 개발된 곳이다. 밤이면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했고 길가에는 젊은이들의 버스킹과 비루한 청춘을 연극하는 이들이 각자의 부분을 채우고 있었다. 길을 거닐다 청춘 유랑단을 만났는데 자신들이 준비한 음악 연주에 맞춰 어떤 이는 저글링을 하고 어떤 이는 땅바닥을 무대로 연극을 펼치며 사람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전거 한 대를 빌렸다. 듀덴폭포에 가기 위해서였다. 상류에 위치한 듀덴폭포는 사실 한국 여행자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숨은 명소다. 휴대폰으로 듀덴폭포까지의 지도를 미리 다운받아 놓고 GPS에 의존해 나 혼자 자전거를 타고 왔다. 대략 15km 정도의 거리였는데 가는 도중에 GPS를 보고도 못 찾으면 주민들에게 길을 묻기도 하며 힘들게 페달을 밟다 보니 어느새 듀덴폭포에 도착했다. 듀덴은 터키어로 친구라는 뜻이다. 가자마자 우리들이 친구를 맞이하듯이 나에게 꽥꽥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폭포 주변으로는 산책로가 이어졌고 조금 걷다 보니 폭포를 만날 수 있었다. 나무의 초록색이 반사돼 에메랄드색으로 보이는 계곡물의 색은 청아했고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는 자전거를 열심히 밟고 온 나에게 보답의 응원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았다. 돌아오는 길은 조금 더 지중해를 보고 싶어서 왔던 길이 아닌 해안가 길을 선택했다. 또다시 언제 볼지 모르는 지중해를 닮기 위해서다. 해안가에 가보니 운 좋게 자전거 도로가 깔려 있었고 지중해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미끄러지듯이 숙소로 돌아왔다. 며칠 뒤 괴레메 지역에서 만난 여행객들에게 GPS를 보며 두덴 폭포를 갔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봄을 보따리를 불듯 두덴 폭포를 추천해주고 나서 얼마 뒤에 보니 그 여행객의 SNS 프로필 사진이 어디서 많이 보던 풍경으로 바뀌어 있었다. 안탈리아의 지중해가 배경으로 깔린 자전거 옆에 서 있는 남자. 다른 사람의 여행이 아닌 나만의 여행을 누군가가 뒤따라왔다는 사실에 얼굴에는 미소가 지어졌다. 지금까지 밝은 햇살 지중해에서 건너온 김무영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계 곳곳에서 전해내려오는 음악과 그 속에 담겨있는 세계의 문화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월드뮤직 속으로 황우창 월드뮤직 컬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요. 오랜만에 다시 좋아요. 네. 네. 오늘 어떤 음악인가요? 여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휴가 기간을 맞이해서 시리즈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 지난주까지 하와이를 좀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도. 하와이. 예. 세계 각지의 음악 그리고 문화 이야기 드릴 때 기왕이면 여름 특선 그때 뭐 물도 좀 있고 네. 뭐 눈치 봐서 상황 봐서 산도 좀 소개해드리고 명소도 소개해드릴 텐데 갑자기 제가 네. 너무 숨을 확 몰아넣으셨나 싶어서 피디 눈치를 살짝 봤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도 네. 세계 각지에 있는 가볼 만한 명소들 이야기와 함께 네. 그곳의 음악을 좀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그럼 어떤 섬? 만약 시간이나 뭐 금전적인,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특별한 조건이 없는 상태라면 어딜 가장 가보고 싶으신가요? 저는요 몰디브 제일 가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는 섬만 얘기를 하자면. 네. 그러니까 타이티. 바다가 있는 타이티. 타이티. 네. 그림 좋아하세요? 타이티. 좋아하죠. 고갱이 남긴 그림 예, 있잖아요. 그렇죠. 타이티의 여인들. 예, 오늘 네. 준비한 이야기가 바로 그 타이티 섬입니다. 로맨틱하다. 우리,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그림 중 하나가 바로 네. 그 타이티의 여인들이라는 그림이죠. 그렇죠. 그 현지 여인 세 명이 안악들이 이렇게 앉아서 있는 그림들 네. 아마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이국적이면서 낭만도 있고 그리고 예술이 있는 곳. 뭐 이런 걸로도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프랑스령 타이티 섬인데 그래서 이 고갱의 작품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유럽 사람들 특히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타이티 하면 바로 꿈, 낙원, 평화 그리고 휴식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뭐 특선에 좀 어울리겠죠? 그렇죠. 네. 하와이 음악은 좀 들어봤는데 타이티 음악은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프랑스령이라고 한다면 뭔가 프렌치의 영향을 받은 건가요? 아, 물론입니다. 예, 공용어는 당연히 프랑스어고요. 그 프랑스가 이제 제국주의 시대 때부터 세계 각지에 수많은 식민지를 두고 있었죠. 그 1, 2위는 뭐 아시다시피 뭐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많은데요. 1, 2위가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네덜란드. 많은데 스페인도 있고요. 근데 이 프랑스가 아프리카 대륙은 물론이고 아시아에도 꽤 넓은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태평양 연안에 있는 여러 섬들 있죠. 네. 한가운데 있는 섬들도 지금까지 식민지 또는 자치구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타이티도 그중에 하나고요. 타이티 이외에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섬, 휴양지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있죠. 그 자연이 인류에게 준 하트 모양이 있는 섬. 뉴칼레도니아. 네, 영어로는 뉴칼레도니아, 그리고 프랑스어로는 누벨갈리도니. 아, 이 섬도 프랑스령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게 꽃보다 남자에서 나와서 유명해진.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은 그보다 더 오랜 낭만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 그리고 고갱이 사랑했던 바로 타이티 섬의 이야기와 말입니다. 기대돼요. 타이티 음악 어떻습니까? 여기도 이제 하와이라든지 여러 섬나라들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편성이라기보다는 소편성 또는 독주가 좀 많고요. 또 이 타이티 섬 우리가 보면 낭만, 낙원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만 이 타이티 섬에 오래된 교도소가 있다고 믿으시겠어요? 어우, 안 어울려요. 누타니아라는 이름의 아주 오래된 교도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현지 본토라고 하는 대륙의 이제 죄인들, 중죄인들 있죠. 아예 그냥 완전히 이송을 해서 태평양 한가운데 섬에 감금을 하는 거죠. 교도소로요. 영화 빠삐용 기억하시는 분 많이 계실 알죠. 거예요. 스티브 맥킨, 네.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했던 네. 그 영화 있죠. 이 두 사람이 맨 끝에 영화 그 끝물에 마지막에 이 수감되어 있는 섬이죠. 외딴 섬에서 나중에 빠삐용이 탈출하잖아. 네, 야 그렇죠. 이놈들아 나 잡아봐라 하면서 네. 이제 결국은 성공하는데 네. 바로 그 교도소, 그 섬에 있는 교도소의 모델이 바로 이 타이티 섬의 누타니아라는 절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상당히 아름다운 곳에 교도소를 지었네요. 그래서 한때 인권 사각지대라는 오명도 좀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오늘 소개해드릴 음악은 바로 이 누타니아 교도소 수감자들. 진짜로 수감되어 있는, 실형을 받고 선고되어 있는 수감자들이 그 교화 중 음악을 배우고 그리고 모여서 합창단을 조직하고 그리고 레코딩까지 남긴 음악입니다. 아, 실제 네네. 수감자들이요? 그렇습니다.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정말 외떨어진 섬이니까 수감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실한 음악이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얼마나 구구절절한 예. 음악일지는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봐야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노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었죠. 예. 예, 좀 어설프긴 하지만 뭐랄까 절박함은 진짜 목소리에서 좀 느껴지긴 해요. 성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네,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 여기서 불쌍하게 살고 있지만 또 일생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고 여기서 살고 있어요. 누타니아에 살고 있는데 나를 네.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탈출시켜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이제 뭐 영성에 네. 관련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절대자에게 예, 대한. 예. 그래서 노래 제목도 보시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De mai dai no nia mai라는 제목이거든요. 네. 현재 토착어고요. 네. 뭔가 좀 장엄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그 서구 유럽 또는 이쪽에 어떤 그런 장엄한 교회 음악보다 그러니까 뭐 구슬프대든지 뭐 그런 것도 네. 없고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편안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교도소 안에서조차 멋과 낭만이 좀 있는 듯한 타이티 섬에는 말이죠. 그랬대요? 네. 확인도 안 해보시고. 좀 편안한 느낌은 진짜 있어요. 네. 네. 이 멜로디 자체는 타이티 특유의 소박하고 흥겨운 전통 멜로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음악 형식을 빌어서 나오니까 우리가 또 그런 내용을 미리 듣고 또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들으니까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가사 내용이 정말 애절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몰린 절박한 사람들의 그 심정,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삶의 질곡을 경험한다는 것이 그만큼 음악에는 이것은 뭐 타히티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있는 모든 전통 음악으로 쌓여져 있는 그 음악 속에는 그 사람들의 간절함이 좀 담겨 있는 게 그렇죠. 특징입니다. 그게 뭐 다른 영화를 보더라도 재소자들께서 음악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저 음악 재소자분들의 음악회도 예, 많이 있죠. 실제로 저 많이 예, 예. 갔었고요. 예, 아마 음악이 살짝 장엄하다기보다는 편안하고 밝게 느껴지는 건 네네. 아마 음악으로 마음이 좀 밝아지셔서 그러지 않을까도 생각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아주 가장 인간적인 소망이 담겨질 수 있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루타니아 교도소 사람들의 음악 이 음반을 처음 들었을 때 예전에 보고 또 프랑스 사람들 설명들 듣고 이 음악이 이렇게 좀 감동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꼭 타이티여서가 아니라 네. 정말 고갱의 그 그림들이라든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원색적인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박하고 그런 것도 아주 순진한 사람들. 살다 보니 죄를 지을 수는 있는데 그 죄보다는 이제 아유 열심히 잘 살게요 하고 하는 그 희망적인 부분들이 음악 속에 느낀다라는 좀 과장해서 해석을 했는지 몰라도 좀 그래서 지금도 종종 이 여름날 타이티 생각나고 태평양 생각나고 어디 가고 싶을 때면 이 사람들은 막 종종 듣고는 해요. 아 그래요? 예. 그 재소자분들이 부른 이 노래 말고 일반 네. 가수들이 부른 노래도 있지 않을까요? 일반 가수들 있는데 이 루타니아 이 팀 이름조차도 루타니아예요. 그 교도소 이름을 땄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합창만 부르는 게 아니라 네. 말씀하신 대로 소속 가수들, 그러니까 수감자들 있죠. 네. 그 가운데에는 독창자도 있고 연주자들도 있고 다 따로따로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앨범 안에 그렇죠. 깝창과 독주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예, 독창자 다 있는데 아. 또 예상하신 바와 같이 또 이 남자 수감자가 있고 여성 수감자가 그렇죠. 또 있잖아요. 여성 수감자 가운데서도 또 가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좀 준비를 할게요. 어. 에바인의 누타니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그죠? 원주민들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누타니아에서 살고 있으니까 네. 너 여기 살고 있으면 그냥 누타니아 해. 어. 그래서 공식 음반을 보면 공식 이름을 보면 에바인의 누타니아라는 이름으로 좀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여성 가수가 나는 누타니아에 있어요. 오바오이데이의 이 누타니아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네. 이 가사 역시도 나는 누타니아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는 잘못하고 또 죄도 많이 짓고 어둠 속에 살고 있었지만 나는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런 가사를 담고 있어요. 오늘 이 곡을 두 번째 곡으로 좀 소개해드릴게요. 많이 경건해집니다. 예. 아, 노래 들어보시면 앞에 들으셨던 합창곡보다는 좀 더 타이티 맞구나 이게. 그런 그래요? 느낌 들으실걸요? 아, 네. 그럼 이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눌까요? 예. 지금까지 황우철 월드뮤직 컬럼니스트와 함께 타이티 섬 음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아나운서 백정원이었습니다.